안녕하세요. 아, 정호에 만나요. 네, 오늘 금요일. 금요일은 언제나 참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박사님, 오늘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몇 가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다이어트. 뭐 꼭 다이어트라고 해서 살만 빼는 건 아니죠, 이게. 그렇죠. 네.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하면 살 빼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네. 아마 이제 빼고 싶으신 분들 또 혹은 찌고 싶으신 분들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네, 오늘 상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 아, 다이어트 네,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이야기를 다이어트 글쎄요 최근에 네. 뭐 인터넷이나 TV 쪽에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어떤 사람이 삼겹살만 먹고 30kg를 뺐다. 아 원푸드 다이어트 아, 같은 뭐 그런 그래, 비슷한 원푸드 뭐 황제 다이어트 뭐 이런 쪽이죠. 아, 네.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지인들 중에 이렇게 시도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 말렸는데 뭐 물론 실패를 했지만 예. 그 다이어트를 살을 빼는 게 건강에 이롭기는 한데요. 네. 문제는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잘못된 다이어트. 아, 그냥 예. 무작정 살만 빼는 막 그렇죠. 마구잡이식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살을 뺀다는 거는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오고요. 네. 뭐 특히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뭐 황제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예, 몸을 해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좀 올바른 방법의 다이어트 예, 뭐든지 빨리 하는 거는 부작용이 항상 따른다는 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바르게 예. 네, 몸을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 우선 이제 사람들이 체질이 사람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찌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고 이제 이런 체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 몸을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도?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쉽게 살찌는 사람. 근데 살찌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피부 색깔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피부가 단단하면서 까무잡잡한거나 네. 아니 그러니까 창백한 쪽이 아닌 경우. 네. 이런 사람들하고 또 이게 물살이라고 표현하죠. 네. 네. 물살인 경우하고는 체질이 좀 틀려요. 똑같은 살이 쪘다고 해도 같은 모습이어도 살이 단단한지 예, 뭐 그렇죠, 예. 색깔이랑 그런 거에 예,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히 물살인 경우에는 사실 살쪘다고 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 붓기죠. 붓기. 붓기가 붓다가 멈춰서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럴 수도 있나요? 많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 네, 그런 말들을 예, 많이 하죠. 네. 이런 사람들이 부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어 있는 게 고착돼서 부었으면 빠져야 부었다가 되는데 가라앉았다가 이게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부어 있는 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물살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물살 이제 이런 경우 사람들이 대부분이 몸이 차요. 몸이 차고 힘도 없고 예 소화 기능이 약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치료 방법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비위 기능을, 소화 기능을 강하게 하고 기를 넣어줘야지 오히려 살이 빠져요. 보약 같은 개념으로 약을 먹어주면 살이 빠지는 거죠. 왜냐면은 내 몸 안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데 네. 들어와서 안 나가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물살인 경우에는 수분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아. 예, 그런 경우에는 나가야 될 게 못 나가기 때문에 부어있기 때문에 살이 찐 거잖아요. 네. 예, 이럴 경우에는 내가 먹은 만큼 잘 나가게 해줄 힘이 부족한 거예요. 아.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굉장히 게으르죠. 게을르기 때문에 살이 찐 거지 이 사람이 게을러서 살이 찐 것 게을러서 살이 쪄서 게으른 건 아니다. 그렇죠. 살이 쪄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이 사람들이 게을르고 싶어서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내 몸 안에 충분히 활동할 능력,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게을러진 거지 이 사람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서 아니 뭐 천성적으로 게을르기 때문에 라고 하기보다는 내 몸 자체가 게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게을러진 거죠. 한마디로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뭐 그런 거겠네요. 움직이기가 힘든. 그것보다는 뭐 성능이 안 좋은 자동차? 예. 성능이 안 좋은 자동차로 비유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카 같은 경우에는 기름도 많이 먹지만 굉장한 출력을 내서 네.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원래 엔진 자체가 힘이 없어요. 예. 엔진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저출력. 예.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기력에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그것보다는 우선 기본적으로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약을 먹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흡수한 만약에 보약을 100을 먹었다. 그럼 이 중에서 흡수를 할수 있는 거는 30% 미만. 아,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예. 보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죠. 이런 경우에는 소화기능부터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소화기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이런 체질인 경우에는, 운동을 해서 하는 다이어트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왜냐면, 운동으로 에너지를 예, 소모해야 되니까 그쵸. 그런가요? 운동을 해서, 이런 경우죠.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짐을 끊었어요. 하루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2, 3일을 퍼져 있죠. 못 움직이고. 힘들어갖고 모든 힘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엔 오히려 더 살쪄요. 왜냐면은 에너지를 다 방출했기 때문에 음식은 땡기죠. 몸은 에너지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필요로 하는데 힘을 다 써버려서 그 에너지를 흡수할 능력이 없어요.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몸은 처지고 흡수는 안 되고 회복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2, 3일을 그냥 예, 널브러져 있는 거죠.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게 먹은 게 먹은 만큼 나가야 되는데 이 내보낼 힘조차도 없는 경우죠. 예. 이게 내보낸다는 것 자체도 에너지가 사실 필요한 건데 잘못 내보내니까 이게 몸에 정체가 돼서 붓고 그게 굳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박사님 말씀은 체질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결국 뭐 그렇죠. 운동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먹는 걸로 할 건지 아니면은 예. 뭐 병행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체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 몸이 찬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더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죠. 그럼 생강차? 그렇죠. 예. 생강차를 먹으면 우선 생강차는 비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네. 내몸 안에 온 전신의 그 혈액순환도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럼으로써 살이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대라고 하기는 뭐하고 물렁살이 아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딱딱하고 네. 좀그 단단하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오히려 뭐 10명 중에 뭐 뭐 두세 명 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잘 먹고 술도 잘 먹고 놀기도 잘 놀고 활동적이고 하지만 뚱뚱한 사람들 배 나오고 등치가 막 무슨 조폭 같은 아,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너왜 살이 이렇게 쪘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과하게 먹은 거죠. 아, 과하게. 예. 특히 뭐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술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몸에 기본적으로 열도 있고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잘 놀아요. 술도 잘 먹고. 이런 사람들이 살찌는 이유는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저녁에 먹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렇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찌기 쉬운 이유가 술을 저녁에 먹고 술 자체도 굉장한 에너지거든요. 큰 네, 코카. 에너지가 높은 음식이고 거기다가 술만 먹는 게 아니고 안주를 먹잖아요. 그렇죠, 네. 안주를 술이랑 그 밤늦게까지 먹어요. 그러면은 술이 취하잖아요. 그러면은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배가 부르고 이 상태에서 술에 취해서 자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술을 먹고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안주를 먹고 술에 취한다는 얘기는 그때도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몸이 그만큼 힘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자버리면 똑같이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먹은 게다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고착돼 버리는 거죠. 몸에 쌓여 있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면 한 번, 두 번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 장에부터 그 뱃살이 물렁물렁한 뱃살이 있고 단단한 뱃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장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 들어봤어요. 내장 지방이 쌓이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잘 움직이고 잘 먹고 또잘 자고 이런 사람들이 내장 지방이 쌓이기가 쉽죠. 그러니까 살이 열이 많고 활동적이면서 살찌는 사람이든 몸이 차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살찌는 체질이든 둘다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거는 자기 전에 먹는 것만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제가 듣기로는 2시간인가 4시간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잠자기요. 네네. 그거를 뭐 2시간 기준을 그거는 이제 평균적인 기준인 네, 거고요. 뭐 예. 그렇다고 제일 하더라고요. 좋은 거는 내 배가 출출함을 느꼈을 때. 그때가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잖아요. 그렇겠죠, 네. 어떤 사람은 밥한 공기를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 돼서 한 2시간 후에도 배가 안 고파요. 또 어떤 사람은 밥세 공기를 먹었는데도 1시간 후에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죠. 예. 그건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이 시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내 몸의 기준을 잡는 게 약간 살짝 배가 고플 보통은 출출하면 뭘 먹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저녁만큼은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낮 시간은 활동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활동하는 시간이란 얘기는 내 몸에 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장부 자체가 활동적인 시간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은 내 몸이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잠도 쉬어야죠. 자야 되지만 내 몸이 자지만 이 내장 기관들도 다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 몸, 내 장기한테는 넌 쉬지 말고 계속 일을 하라는 거죠. 혹사를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내장 장기들이 언젠가는 파업을 일으키겠죠. 파업을 일으키면 그게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배가 출출할 때 자는 거고 만약에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잠을 안 자고 뭔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오거나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간단하게 물만 한 잔. 그러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출출할 때 물 한잔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출출한 게 위에서 약간 속이는 거라고 위를 하더라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제일 큰 위가 속기도 하고 문제는 이 위산이 생길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그렇겠죠, 네. 위산이 있을 때 위산을 중화시켜서 위 벽을 보호해 주는 작용도 하죠. 그런데 그냥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들은 그냥 맹물 먹는 거를 권하고요. 오히려 힘이 없고 몸이 차고 이제 아니면은 뭐 위염이 있다거나 네. 위궤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꿀 같은 경우가 좋아요. 뭐 꿀물 같은. 꿀은 저희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지만 꿀은 물에 타서 먹는 것보다는 바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냥이요? 특히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꿀을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바로. 그러니까 위 벽에 꿀을 바른다는 느낌. 예전에는 이 외상에나 있었어도 외상이 있어도 꿀을 발라서 치료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꿀이 굉장히 그 항생 항염 작용이 있기도 하고 그 치료를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위염,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꿀을 바로 물에 섞지 말고 바로 해서 위벽에 바르는 느낌으로 꿀을 먹으면 만약에 물이랑 같이 먹었으면은 희석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로 먹었을 때는 심지어는 속이 더 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꿀을 먹었을 때 속이 어느 정도 느낌이 있을 정도면 괜찮은데 만약에 과하게 쓰리다 이러면 내 위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한 게 꿀 중에서 이렇게 캡슐처럼 생긴 것도 있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판매하는 것 중에서 그건 꿀이 아니고 로얄 젤리나 뭐 다른 거겠죠. 로얄 젤리랑 꿀은 엄연히 다른가요? 아니면은 다른 거죠. 꿀은 그냥 누구나 다 먹는 거고요. 로얄 젤리는 여왕벌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했던 꿀 대신에 로얄 젤리 같은 걸 아니요 먹으면. 아니요. 로얄 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직접적으로 로얄 젤리를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오히려 위를 벽을 상처를 주고 위를 나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통 캡슐에 들어가 있죠. 아니면 예전에는 캡슐 이런 게 없을 때는 많은 꿀에 소량의 로얄 젤리를 섞어서 섭취하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로얄 젤리도 꿀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아니에요. 로얄 젤리 캡슐에 안 들어간 거 안 드셔보셨죠? 네, 굉장히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역해요. 아. 냄새도 굉장히 그 신맛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뭐랄까 혀 끝에만 해도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렇구나. 예. 저는 그냥 벌에서 나오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보다. 그렇다면 꿀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 나라는 뭐 거의 뭐 다른 걸 첨가를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100% 꿀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때도 괜찮나요? 예, 100% 꿀이 아니더라도 뭐 큰 상관은 없죠. 그냥 남들보다 설탕을 좀 더 먹냐 안 먹냐 그 차이겠죠. 꿀이 진짜 꿀이냐 아니냐.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당뇨병 환자들한테 꿀을 드시라 그러면은 당뇨 걸려서 안 된다고 막. 네, 대부분 그렇게 예. 말씀하시죠. 근데 오히려 당뇨병 환자들은 100% 꿀을 먹어야 되는 게 100% 꿀은 당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탕은 다당류고 이 꿀은 단당류. 그러니까 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과정이 없어요. 없다고 하시네. 예, 저번에 그래서 인슐린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제 주변에 당뇨병 환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 꿀을 드시라고 하고 아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꿀이 그렇게 뭐 설탕이 함유돼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아까 다시 다이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피부가 단단해 가지고 네. 좀 약간 활동적인 사람들은 예. 중에서 그 뭐라고 그랬더라 내장지방 네 내장지방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많이 먹어서 살찐 경우고 과하게 먹은 거고요. 물살인 경우에는 많이 먹지 않았음에도 살찐 거죠. 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억울한 거예요. 먹지도 많이 못했는데 먹고 살쪘으면은 덜 억울하죠. 그런데 얼마 먹지도 않는데 예 살이 찌면은 예, 억울하겠죠. 아무래도 거기다 게으르다 소리까지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과하게 살찐 사람들 특히 이제 물살 예, 이런 경우에는 병으로 봐요. 아. 그거는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는 거예요. 체질로 아예. 예, 몸이 약하기 때문에 살이 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치료를 받으면 예, 살도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래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왜냐면은 이거는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죠. 체질 자체를 바꿔야 예, 되는 거니까. 타고난 거를 바꾸는 거는 어지간한 노력 갖고는 힘들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쉽게 살찌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질상 음식을 굉장히 즐겨 하는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하는 뭐 태음인. 예.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절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배우지도 않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예. 내가 왜 이러지? 그렇죠. 그게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장기적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예. 노력을 해서 살 빼고 싶어서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을 하면은 예. 오히려 며칠 더 힘들고 알아버리고 예.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과격하지 않게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운동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겠다. 이러면은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렇군요. 또 이제 궁금했던 게 그 내장 지방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장에 있는 거, 네. 내장이 이렇게 쌓이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내장 지방 물살인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별로 없는 경우고요. 네. 내장 지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적게 먹으면은 스스로 그렇죠. 회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특히 그냥 낮에는 아침 저녁은 아침 점심은 그냥 평소대로 먹고 저녁만 안 먹는다든지 양을 많이 줄이면 아니면은 다 소화를 시키고 잠을 자게 되면 내장 질환은 천천히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 체질을 잘 알고 모르겠으면은 이제 잘 아시는 뭐 박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잘 알고 있는 의사분들한테 네. 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게 확실하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이어트의 폐해에 보면 이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네, 보면은 요요 현상 네, 많이 이런 게 다 말씀을 하시죠. 뭐냐면은 밥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밥이 보약이라는 얘기는 골고루 먹었을 때 밥이 보약인 거고 뭐 한 가지를 과하게 먹어버리면 그거는 독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항상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면은 균형이 깨질 텐데. 네. 그러니까 원푸드 왜? 다이어트가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영양이 별로 없는 음식으로 포만감만 유도를 해서 아. 영양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서 살을 빼는 게 원푸드 다이어트죠. 그렇겠죠. 과일로 네. 하든 뭘로 하든 고기로 하든. 네.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포도 다이어트 정도는 그래도 큰 무리가 없다고. 아 그나마. 예. 근데 뭐 어디선가 해독 디톡스 뭐 이러면서 뭐 레몬 먹고. 네 레몬도 막. 최근인가 레몬 즙을 넣은 물. 그리고 오늘 또 본 거는 오이 물에다가 오이를 갈았다 그랬나 하여튼 물과 오이를 같이 먹으면 뭐 살이 빠진다. 오이는 그냥 먹어도 안 찔, 안찔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물을 오이를 같이 섞은 물을 먹으면은 더 좋다는 거죠. 뭐 아니면은 우선 이제 고기 예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먹어서 살을 빼는 거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단백질만 섭취를 했을 때 인슐린 과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설탕을 흡수를 했을 많이 과하게 설탕을 흡수를 했을 때 인슐린이 과다 분비돼서 이 인슐린의 분비가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돼서 당뇨가 생긴 건데 오히려 단백질만 섭취를 했을 경우에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과다 인슐린 분비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도 문제고, 문제는 사람이 제일 쉽게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렇죠. 특히 한국인일 경우에, 동양 사람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주식이 밥이었잖아요. 그렇죠. 탄수화물 위주였단 말이에요. 고기 단백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몸의 유전자는 탄수화물을 흡수, 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했지, 고기를 소화시키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 좋아지면서 음식이 과하죠. 과하죠. 거기다가 고기가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알게 모르게라도 거의 매일 먹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기를 자주 먹게 된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겠죠, 네. 몸이 거기에 적응될 시간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과도기 같은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은 적응을 좀 하겠죠. 적응이 됐겠죠. 근데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과한 육류 섭취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결핵 아시죠? 결핵. 네. 결핵이 아주 어렸을 때 결핵 씨를 팔고 막 그랬었는데 그쵸, 그 그, 예. 우표처럼 있는 그쵸. 것도 하고. 그 결핵이라는 병이 없어진 지가 꽤 됐어요. 한 근데 30년 됐단 말이에요. 들은 지는 꽤된것 같아요. 그쵸. 그뭐그 결핵 씨를 또 이제 요즘도 판매하는지는 잘 판매는 모르겠는데. 하도 뭐 예전만큼 아니고. 어쨌든 과거에 없어졌던 병이 최근에 다시 생겼어요. 아, 그게 결핵인가요? 최근에도 결핵 환자들이 발생을 해요, 최근에. 그러면은 결핵이란 병이 과거에는 왜 생겼냐면은 못 먹어서 생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잘 먹는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는 결핵이 거는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는 뭔가, 예, 문제가 좀 있는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고 결핵도 결핵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영양실조. 영양실조요. 영양실조가 꽤 많이 있어요. 그건 못 먹을 때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이 먹지만 영양실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양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영양 흡수할 능력이 없는 거죠. 먹기는 먹되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제가 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소를 못하기 때문에 화를 못하는 거죠. 이 음식이 특히 고기 같은 경우 쌀이나 쌀 탄수화물류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내가 이 음식들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다시 나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나가면 다행인 거고. 예, 몸 막혀버리면 이제 안에 머무는 게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죠. 뭐 고지혈. 고지혈이요? 예. 고지혈은 뭐예요? 고지혈도 내가 먹은 만큼 배출을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고지혈, 고혈압, 그다음에 뭐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예, 이런 것들. 예. 어쨌든 그래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먹은 만큼 흡수를 못하고 못 내보냄으로써 나는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만큼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몸은 더안 좋아지고 그래서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고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저뭐잘 모르지만 저는 그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푸드 다이어트 예. 자체가. 미련한 짓이에요. 예. 진짜 미련한 짓이고 단기간에 잠깐 동안 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빠른 방법이긴 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들 뭐 그렇죠. 촬영 때문에 뭐 급하게 뺀다거나 예. 뭐 그럴 때뭐 그죠. 자주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그거를 뒤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요요 현상도 같은 거예요. 내 몸이 필요한 영양분이 있어요. 근데 원푸드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많이 이것저것 먹었지만 흡수를 못했을 경우에 내 몸이 일정 성분을 원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식욕이 생겨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나는 항상 내 입맛에 맞는 고기만 먹어요. 아니면 뭐 가공식품, 과자, 빵 이런 것만 배만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일정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몸은 항상 배고파해요. 배고프단 얘기는 내가 밖에서 음식을 섭취를 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엉뚱한 것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과한 영양소가 만 자꾸 섭취를 하고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거. 그래서 계속 배는 고프지만, 그렇죠. 네, 잘못된 것만 계속 쌓이고 있는 그렇죠. 결과가 생기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영양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병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심리적인 것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하단 불만족 이런 것 때문에 그 허전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많은 하는 거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뭐 예. 스트레스부터 예. 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음식 무슨 섭식장애. 섭식장이요? 그게 뭔가요? 섭식장애. 그러니까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하는 건 굉장히 심한 경우고 본인도 모르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은 항상 해피해요. 네. 행복하다고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어요. 크게 남들이랑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내 무의식, 그러니까 자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네. 자의식은 난잘 모르겠는데 무의식은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쉽게 그냥 일반인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내 무의식이 저기 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자꾸 음식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 근데 그게 이제 정도가 작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비만인 상태로 가는 거고 그게 심하면은 오히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뭐 여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이어트를 해도 아니면은 운동을 하고 내가 내 의지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 몸이 에너지가 힘이 없기 때문에 먹은 거를 배출 못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도 하나의 병적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심리적인 문제.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거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살 등의 병적으로 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살이 되게 딱딱해 가지고 이제 많이 먹어서 그냥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그냥 과식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 중에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알고 있지만 계속 이제 그걸 안 먹으면은 네,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그렇죠. 드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은 가장 큰 문제는 병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즐기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먹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보통 뭐라도 먹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제가 이 나라에 와서 홀리데이 파크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현지 애들은 그냥 뭐 그냥 앉아 있기도 하고 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은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 뭔가를 계속 먹어요. 그렇죠. 네. 앉아서 얘기를 해도 뭔가를 먹어야 되고 주전부리라고 하죠. 예. 그리고 하여튼 계속 먹어대요. 그런 예,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이제 못 먹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게 유전처럼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지 않았나 무의식 속에 이렇게 예, 예. 왜냐면은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배고라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뭐 저도. 네. 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세대는 배를 골맞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그런 기억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습관들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잘 먹이려고 계속 더 뭔가를 예, 그렇죠. 더 막 다양하게 하고 예. 더 많이 주려고 하고 그러다 그렇죠. 그런 게 또 버릇이 됐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게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먹는 게 복스럽다. 네. 그리고 살이 좀 어느 정도 쪄야지. 아, 저 집 아들 잘 생겼다. 아니면 저 집은 좀 먹는구나. 이제 그런 나쁜. 지금은 이제 다이어트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매가 트렌드가 됐지만 옛날에만 해도 배가 남자가 결혼해서 배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좀 보기 좋고 이제 그런 세대가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너무 과하게 먹어요. 저번에 예전에 어떤 시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과한 것 때문에 요즘은 문제라고 예. 해주셨잖아요. 예, 예.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든지 과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아까 고지혈, 고혈압 이런 것도 과하게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없어서 병이 생겼지만 지금은 과해서.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저도 알고는 있지만 어쩔 때는 이 유혹에 네, 그걸 딱 끊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런 거를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많이 먹어라 먹어라 권유하는 그런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 아마 더 쉽지는 않았겠죠.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남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살을 뺐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니까 그렇죠.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것도 같은 뜻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이 뺐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서 많이 뺀 거는 거의 다가 요요가 오죠. 그렇군요.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간 예, 이제 거의 마무리를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살이 안 찌는 사람들. 네.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몸이 차요. 몸이 굉장히 차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고 싶으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안 좋아요. 오히려 말라서 살이 찌고 싶다면은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소식 다식. 예, 적게 많이 적게 자주 적게 자주 먹어야지. 약간 과식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위 기능이 약한데 흡수할 능력이 없는데 과식까지 해버리면은 오버 네, 좀 답답하 금방 예, 답답하더라고요. 그쵸. 좀 많이 먹으면 그러면은 오히려 흡수율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가? 그냥 적게 먹고 적게 먹고 금방 배가 고파진다는 얘기는 흡수를 어느 제대로 정도 했구나. 예, 소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적게 먹 많이 먹고 항상 더부룩하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물살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물살들은 그래도 뭔가를 흡수를 하긴 한 거예요. 근데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은 그냥 먹은 게 바로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뭐 10%?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말 최소한의 예. 활동량만 빼놓고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에너지만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짝 마른 체질인데 배만 나오는 경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과식한 거예요. 어. 뇌가 소화시킬 능력 이상의 것을 먹어서 위가 늘어나고 장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배만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분들도 오히려 생강차를 먹고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식하고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흡수량이 더 늘어나서 살이 찔 수는 있어요. 아, 적거나 안 적거나 둘 다 이제 소화 기능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선천적이다. 선천적이다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체질이에요. 이거는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하지만 선천적인 거를 제외하고 후천적으로 영양을 흡수하고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만들고 피를 만들고 하는 거는 위 소화기관이잖아요. 네. 근데 이 소화기관은 어렸을 때 약했다가 점점 올라가요. 상승 곡선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30대 전후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먹는 습관은 계속 같이 계속 올라가다가 예, 위기능이 떨어진 거에 맞춰서 같이 식습관을 이제 적게 먹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죠. 네.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 체질을 먼저 알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거에 됐더라도 이제 소화 기능을 잘 관리를 하고 그렇죠. 네. 이제 그 두 개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그 제가 이야기했던 걸 좀 요약을 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왜 먹는 거 적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소식을 하라고 예, 많이는 듣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유혹에 그렇죠. 네,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다가 이제 좀 찾고 나면 안 먹는데 이제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가족 그뭐 형네도 그렇고 아니 먹다 마냐고 예,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왜 오히려 욕 먹었죠. 네, 왜 먹다 먹다 말 마냐고 그거 깨작깨작하는 먹어가지고 복 달아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맛있는 걸 놔두고 그만 먹을 수 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먼저 하면은 인내심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다이어트는 사실 따라오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소식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예. 올바른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그렇죠. 균형 있게. 올바른 식습관을 하면 살도 빠지고 오히려 근데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이제 여성분들은 안 가봤겠지만 이제 군대를 가면 사람들 대부분이 빠졌던 안 찌던 사람들은 찌고 그렇죠. 살이 쪘던 사람들은 빠지고 보통 그러거든요. 대부분 한 10명 있으면 한 9명은 그러는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네, 항상 일정한 시간에 먹고 그것도 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예. 아무래도 그런 균형 있게 먹고, 균형 있게 운동하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요법 네,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아,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네.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는 이제 좀 이제 살이 안 찌는 체질에 대해서 좀더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여건상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